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,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, 영국 조선친선협회, 2017년 백두산 윈칭송대회 영국준비위원회가 아시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조선반도 긴장국화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전가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미국을 규탄해서 7월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